H UBS. Band 음악이 세상을 구한다. Band Aid. 안녕하세요. 여기는 밴드 음악이 세상을 구한다는 일념 아래 한국 밴드 씬의 새로운 부흥기가 오길 응원하는 밴드 구조대 밴드에이드입니다. 지난주부터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비도 추적추적 오더니 이제 정말 여름과 작별을 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해가 짧아지는 건 너무나 아쉽지만 이번 여름도 숨막히는 습기와 살이 타들어가는 햇볕에 시달려서 그런지 쿨하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정말 가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얇고 짧은 여름 옷들은 잘 세탁해서 옷장 깊숙한 곳으로 들여보내고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있던 가을 옷들을 하나 둘 꺼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입는 옷이 바뀌면 기분도 조금 달라지죠. 게다가 듣는 노래도 여름과는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올 가을에는 어떤 음악을 듣나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도 새로운 밴드의 음악과 이야기를 가득 준비해놓았어요. 지금 우리 앞에 가장 새로운 물결,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새소년의 새소년. 프론트 황소윤 특유의 허스키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인상적인 오늘의 밴드는 새소년입니다. 새소년 붐은 온다 라고 이야기하기엔 음악적으로 이미 너무 많은 인정을 받은 밴드이고 밴드 음악을 즐겨 듣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그럼에도 이들을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 이유가 있답니다. 밴드 씬의 여성 보컬이 흔한 편은 아니라 보석 같은 황소연의 목소리가 더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더 중요한 이유도 있는데 이건 새소년의 이야기와 음악들을 더 알아가면서 소개해볼게요. 2017년 데뷔와 함께 인디밴드 씬을 뒤흔들어버린 새소년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사실 각 잡고 결성한 밴드가 아니라 처음엔 소모임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제천 간디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드럼의 강토와 함께 꾸린 프로젝트 밴드가 새소년의 출발점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밴드 이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던 보컬 황소윤이 인사동을 돌아다니다 들린 독립서점에서 눈에 띄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책을 들춰보다 새소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데 새롭기도 하고 또 새처럼 자유롭기도 하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소년이라는 단어가 달라붙은 모양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출발한 밴드 새소년은 베이스의 김푸른 하늘, 문펜씨, 드럼의 유수 등 많은 멤버들이 몸담았고 현재는 베이스의 박현진, 프론트이자 보컬인 황소윤 두 명이 함께하며 여전히 새소년만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새소년이라는 이름답게 청춘, 사춘기, 뜨거운 여름, 흔들림, 불안함, 패기, 첫사랑, 울렁거림, 우울함, 자신만만함의 덩어리가 가득 담겨 있는데요. 이들의 음악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소년의 덩. 새소년이 만들어내는 파동은 분명 2010년 후반과 2020년의 사운드이지만 지난 20년간 한국 인디밴드씬이 만든 모든 소리를 거침없이 항해하는데요. 모던록, 블루스, 신스팝, 사이키델릭을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덕분에 새소년의 음악을 단순히 하나의 장르로 국한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광활한 음악적 스펙트럼이 새소년 그 자체를 대변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등장하자마자 2018년 한국대중음악상에서 EP 여름깃으로 신인상을 거머쥐고 이 앨범에 수록된 파도라는 곡으로 최우수 락노래에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특유의 빈티지하고 로파이한 분위기를 매끈하게 구현한 사운드와 다양한 장르를 횡단하는 음악들로 등장과 동시에 2017년을 완전히 새소년의 해로 만들어버렸어요. 거의 맡겨놓은 상을 찾아간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당 앨범의 수록곡 수록된 긴 꿈 역시 특유의 정형화되지 않은 역동적인 사운드와 가사로 빌보드가 선정한 2010년대 최고의 케이팝 100곡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이 앨범의 이름을 제공한 곡 여름길은 지나가고 있는 여름을 마치 날아가는 새에 빗대어 끝나가고 있는 여름을 되돌아보는 곡인데요. 이제는 정말 보내줘야 할 우리의 여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이제 멀리 날려보내는 거 어떨까요? 새소년의 여름길. 지나가 여름밤의 소리 여기 어디 곳에 푸른 두 눈 음악이 너무 좋아서 벌써 팬이 된 것 같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코딱지가 되셨습니다. 아니 더럽게 갑자기 무슨 코딱지냐고요? 새소년의 팬덤명이 코딱지거든요. 대체 왜 코딱지인 건지 궁금하시죠? 이 이름은 프론트인 황소윤이 직접 지은 이름인데요. 정작 당사자도 어떻게 짓게 된 건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어쨌든 다시 한번 코딱지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사실 어느 밴드나 프론트가 밴드의 이미지를 좌우한다지만 특히 새소년은 프론트인 황소윤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름 될 수 있는 밴드의 대다수는 남성이잖아요. 그 한복판을 뚫고 나타난 드물고 매력적인 보이스, 그리고 작사와 작곡, 여기에 기타까지 전담하는 여성 프론트의 등장에 흥분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법이죠. 새소년이라는 이름답게 세상에 맞춰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는 황소연의 멋은 그렇게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그래서일까요? 2019년 레츠락 페스티벌에서 황소연이 파도를 공연하는 모습이 엄청나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유튜브에 황소연 레전드를 검색해보세요. 그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멋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 속 탄탄하고 강렬한 사운드에 끌리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음 곡도 무척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새소년 초창기의 곡들처럼 연주력 중심의 곡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전의 새소년의 곡과 이 곡의 다른 점이 있다면 늘 꼭지점에 나를 세웠던 이전 곡들과는 달리 조금 더 먼 곳을 바라보는 밴드의 포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청춘과 젊음을 넘어 이제는 더 폭넓은 대중을 향해 노래하는 곡 같이 들어볼까요? 새소년의 조크. without you. I know you need to be somewhere. Even when you're so much to suffer. Baby, you've got nothing. 밴드 음악의 장르가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밴드 음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르가 바로 락이죠. 그래서 밴드에 대해 코너 락의 희노애락에서는 밴드 음악의 주요 장르인 락과 관련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국의 여성 밴드 보컬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한국 여성 밴드 보컬이 매우 귀한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 이름을 들으면 모두가 아! 하고 불현듯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바로 마성의 목소리 김윤아가 프론트인 밴드 자우림입니다. 자줏빛 비가 내리는 숲이라는 이름을 가진 밴드명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를 대표하는 대중음악인 중 하나인 김윤아가 프론트인 만큼 자우림 멤버 중에서도 독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윤아의 이름이 자우림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서 우림언니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답니다. 1997년 헤이 헤이 헤이라는 곡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자우림은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최장수 혼성 락밴드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무려 23년 동안 청춘을 넘어 인간, 사회에 관한 주제를 꾸준히 다루고 있어요. 특유의 서정적인 가사들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특히 자우림 활동 초반기인 1집에서 3집까지의 음악들은 그 시절 청춘의 고민과 풋풋함이 가득 담겨 있답니다. 고민이 가득 쌓여 모든 걸 다 훌훌 털어버리고 싶을 때, 그러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할 때 자우림의 초창기 음반에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상 속 새로운 영감이 되어줄 겁니다. 자우림의 오렌지 마말레이드. 하고픈 일도 없는데 되고픈 것도 없는데 모두들 뭔가 말해보라 해. 별다른 욕심도 없이 남다른 포부도 없이 이대로이면 안 되는 걸까. 나 이상한 걸까. 어딘가 조금 삐뚤어져 버린 머리에는 매일매일 다른 생각. 우리가 가만히 손가락 사이로 흘리워 보냈던 지금은 이미 타올랐구나. 그댈 쫓아 다시 한번 걸어가다 보면 마땅한 곳에서 다시 흩어져 버린 미래가 보이는 저기 저 빛에서 계속 나를 비추네, 나를 부르네. 새소년의 새소년 중에서 성장의 계절 여름을 지나 수학의 계절 가을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여름은 어떤 의미였나요? 누군가에게는 떠오르기도 싫은 계절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애틋한 계절일 수도 있겠습니다. 순간을 사느라 정신이 없었던 그 여름에는 미처 몰랐지만 햇살과 습기를 뚫고 온 지금 분명 우리는 그때보다 더 성장해 있지 않을까요? 질이 멸렬에 빠진 것 같더라도 분명 이번 가을에는 지난 여름의 기억들을 밑거름 삼아 더 큰 수확을 일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새소년의 음악들이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밴드는 성장통을 노래하는 밴드 새소년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밴드 음악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디렉터 PD 권유나, 세션의 기술 백다연, 프론트 아나운서 지민주였습니다. HUBS